준비한 말은 많은데 건네기가 쉽지 않네. 이런저런 단어와 난 말을 꺼내봐도 얕은 언어로 나의 맘을 담긴 모자라. 지난 겨울에 얼었던 굳어버렸던 시계 초침이 다 녹으면 난 너에게로 돌아올 거라 했지만 이상하지 보면서도 왠지 꿈만 같은 느낌.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라는 게 작은 소폰이 허락되는 계절. Baby I'm home 너의 곁에. Baby I'm home 너의 곁에. 언젠가 약속했듯이 아주 오래 머물게. Cause you're my home to stay. 기적을 믿게 돼. 믿게 돼. 너로 인해 평행하던 너와 내 우주가 포개질 때 우주. 모든 필연을 거쳐 다 다른 거야 바로 이곳에. 여기 우릴 다시 이끈 건 우릴 부른 건 너와 내가 가진 힘인걸. 널 알아챌 수 있어 멀리 있어도. 이상하지 지금 우리 마치 처음 그날같이 설렘 기대 서로의 눈을 맞춘 채 작은 소원이 허락되는 계절. Baby I'm home 너의 곁에. 언젠가 약속했듯이 아주 오래 머물게. Cause you're my home to stay. 잠깐이면 사라질 꿈 같아. 같아. 결국 정해진 결말일까. 몇 번이고 반복되리. 우릴 작은 소원이 허락돼. 계절 baby I'm home 너의 곁에. Baby I'm home 네 곁에. 언젠가 약속했듯이 아주 오래 머물게. 'Cause you're my home to stay.